cause I know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도 어쩔 수 없다고 나도 싫어 널 붙이도 아직도 멀었어 Cause today is 지루한 편일 우리 And you say 보고파 보고파 그래 우리 참고 좀 말해봐 담해봐 예전엔 그저 혼만 내기도 바빴지만 I don't wanna be like that No I don't wanna be like that I'm Monday 뭘 와서 뭐고 어떻게 기다려 till Sunday 너 뭔데 시간 지날수록 어째서 더더 좋아지는 건데 넌 일요일 아침 같아 내 몸 감싸는 게 꼭 해 같아 너랑 있는 시간만 왜 이리 빠른지 몰라 난 이제 어째 너도 이런 날 보고 놀라 밤이 자고 일어나도 아직 수요일인데 오늘 자고 내일이 보고 또 내일이 지나고지 않을 것만 같아 와 숨어 지나고나 기다려왔던 주말 모든 게 행복해지는 Weekend You're like weekend A weekend 넌 꼭 주말 같아 I'm crazy about you 난 내일이 가길 기도해 매일 널 그리워해 널 만나고도 Monday to Friday 이런 평일은 네가 필요해 yeah, yeah. Couldn't know like weekends I feel like coming free ticket 날 천국에 데려가네 이참에 나 일도 다 때려칠래 그래 미쳤나봐 내가 너한테 나 전부 올리네 또 될까 네 뒷모습만 봐도 호비가 뭐 이러다 정말 나 안 이러다 끔 밤이 지나고 지나도 아직 수요일인데 오늘 가고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지나도 지 않을 것만